그나큰 믿음을 타와 우리 한생 빛내준 그 이 편지 충실한 방조자로 불러준 그 사랑이 우리 모두 받들은 마음도 하나 합쳐도 비기지 못해.